8 UBS. Hobbs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Hobbs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Hobbs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민원인 갑질 비보호 문제입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경찰 폭행 사건의 무죄 판결 문제입니다. 문제가 된 상황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콜센터에서 근무하는데 매일 성희롱과 폭언을 들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회사에서는 통화를 못 끊게 하네요. 선 종료 멘트만 해도 바로 감점 처리를 합니다. 이처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사가 민원인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직장인들은 폭언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장갑질 119와 아름다운 재단의 조사 결과 직장인 58.8%는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해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잘 보호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실무자급이 상위 관리자급의 2배에 달했는데요. 이는 현장에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할 가능성이 낮은 상위 관리자들이 민원인 갑질로부터 직원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을 모른다는 응답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사무직보다 비사무직에서 높게 나타났는데요. 위 법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을 예방하고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노동자가 치료사 상담 혹은 고소나 고발 등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하는데요. 법이 있음에도 많은 감정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요즘 회사의 보호 조치와 정부의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정노동자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주변의 작은 관심과 도움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늦은 밤, 30살 A씨가 인천에 있는 집 주차장에 들어서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차량의 전조등도 켜지 않고 비트에 대며 운행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음주 감지기를 내밀었는데요. 당시 경찰관들은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20분간 4차례 이어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A씨는 모두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경찰이 죄를 뒤집어 씌운다며 주차장을 벗어나라고 했으며 이를 막는 경찰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A씨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으로 얼굴을 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진행된 재판에서 인천지법 형사 8단독 김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경찰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판사도 A씨는 음주 측정 요구 전에 임의 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으며 경찰은 강제 수사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어 A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경찰 일각에선 음주 측정 거부자를 체포하려면 정해진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괜히 현행법 체포를 잘못했다가 오히려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5일 헙스브리핑에선 민원인 갑질 비보호 문제와 경찰 폭행 사건의 무죄 판결 문제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스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해가 지면서부터 바람이 불며 쌀쌀해졌는데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 쪽으로 찬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이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20도를 밑돌며 오늘보다 4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일교차가 커 아침 출근길 겉옷을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에는 또다시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주원, 아나운서 지민주, 그리고 엔지니어 김민주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치 UBS